시에 가까워지는 시간, 시의 쉬움과 재미를 더하다. 14번째로 더하실 집은 장비 시선 400, 기념 시선집 우리는 다시 만나고 있다 입니다. 안녕하세요. 와. 여러분, 처음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자기소개부터 해야겠죠? 네. 저는 김덕후라고 합니다. 네. 시 덕후는 아니고요. 만화, 게임 너무 좋아해서 덕후예요. 네. 네. 다음 분. 네. 저는 서단풍이라고 합니다. 저는 1년 동안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를 갔다 와가지고 서단풍이라고 지었고 미드, 영화 이런 데 영미권 문화에 조금 관심이 있고 뭐 그렇다고 막 영어, 영미 시 막 이런 걸 좋아하는 건 아니고 영상을 좀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뭐 영어도 관심이 많고 여행을 찬양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네, 저는 목소리입니다. 네, 이 프로그램의 간판 목소리가 되고 싶은 네. 예, 사람이고요. 실제 목소리 예. 좋아요. 네. 예, 열심히 갈고 닦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돌고래입니다. 뭐 돌고래 같은 목소리나 이런 건 없고요. 그냥 돌고래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네, 돌고래가 되고 싶어서 돌고래라고 하고요. 돌고래가 되게 영화를 무지 좋아하는 영화학도입니다.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다 아는 얼굴이죠. 그렇죠. 네. 다 아는 얼굴이죠. 너무 익숙하네. 아니 인터넷 영어로 닉세탁을 해서 닉세탁을 했다고요? 네. 닉네임을 바꿔서 네. 보면은 닉네임 세탁이라고 닉세탁이라고 인터넷 영어 네. 인터넷 안 해요. 그 정도까지는 모르겠는데 아, 다 알고 계셨나요? 인터넷을 안 하는구나. 네. 오늘 빨리 진행하죠. 네. 저희 평소 모습과는 다르게 시즌2에는 네. 시에 집중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아, 그래요? 못 들으셨던 것 같은데. 네. 솔직하게 네, 시에 집중해야죠, 저희. 네, 시에 뭐 많은 시간 쓰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러니까 사설을 좀 줄이고? 아,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아니, 이제 오늘 일한데 예. 무슨 저희를 뭐 많이 하신다고 사설 하겠습니까, 오늘? 아... 그쵸. 그래요? 네. 네. 시집은 우린 다시 만나고 있다라는 시집인데 네. 이 시집에 특이한 점이 있다면은 만 원이에요. 너무 비싸. 아, 너무 비싸다고요? 가격이? 너무 비싸. 8,000원 정도 하는데 네, 시집이. 평소 8,000원인데 네. 2,000원 더 비싸죠. 원래 창비에선 좀 비싸게 나오나? 근데 그만큼 시가 많이 들어있지 않아요? 시도 많이 들어있고 맞아요. 시들이 그러니까 400 기념 시선집으로 나오면서 301번부터 399번까지의 시집 중에서 좀 괜찮았던 시를 맞아. 그 한 편씩 시인분들이 한 편씩 뽑아가지고 그 시들을 모아서 시집에 네. 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도 많고 시인 많은 시인분들도 좀 읽을 수 있고 그런 시집입니다. 표지도 예쁘고 되게 독자를 네. 생각하면서 시를 골라가지고 모아가지고 이렇게 발간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뭔가 네. 그런 느낌 나죠. 무슨 편집자의 말에서. 맞아요. 그거 얘기하려고 했어요. 안 그래도. 편집자의 말에서도. 네, 뭐 어떤 걸 소개하고 싶으셨죠? 편집자의 말에서. 시는 시가 읽는 순간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인 한 시인이 누려야 할 모든 영광은 독자의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앞서서 그 어떤 시인분께서는 아 나는 독자를 생각하지 않고 시를 쓴다라고 네. 했던 시인이 있었죠. 이채 시인이 네. 인터뷰에서 그렇게 밝히셨죠. 네. 근데 그것과는 이제 또 다른 방향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이렇게 집필되어진 시집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되게 짧고 처음 읽는 분들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한자도 많이 네. 안 나오고. 그 너무 얇죠. 어려운 영어도 네, 영어도 별로 없고. 네. 네. 문자 시가 길지도 않아서 네. 이야기도 비교적 쉽고 맞아요. 그런 또 시인의 말이라고 또 뭔가 막 좋은 문장들을 적어놨죠. 네. 시 옆에 맞아요. 굉장히 읽기 좋은 근데 좀 비싼 시집입니다. 만 원? 만 원 정도면 비싸네요. 원래 뭐 책이 이 정도 하니까 근데 네. 굵기에 비해서는 두께에 비해서는 개인적으로 좀 불만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아. 오늘 시집은 사실 뭐 전체적인 감상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다양한 맞아요. 맞아요. 관통해서 네. 이렇게 네. 가진 단일적인 주제가 없죠. 여러분 여러 시인들의 시집을 다 들고 왔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면은 좀 짧다. 한 페이지 내로 무조건 하는 시들이 공통점을 보고 네. 봤을 때 네. 되게 빨리 읽었어요. 그래서 한 시간 정도 걸렸나? 아이고 다들 끝까지 다 읽어보셨죠? 네. 네. 읽어보니까 네. 아, 좋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이 시집을 읽으면서 한 편 한 편 읽을 때마다 아 다음 편에 더 재밌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쭉 읽어 나간 거예요. 끝까지 이게 짧으니까 흐름이 네. 안 끊겨서 그냥 슬슬슬슬슬슬 네. 넘겨서 그러니까 아 지금 이것이 굉장히 좋은데 다음에 또 좋은 거 나올 것 같은데 이러면서 계속 읽다 보니까 어느새 끝까지 다 읽어버리는 그런 시집이었죠. 간중간 좀 작가의 말로 또 그런 윤활유가 되기도 하고. 시집 소개는 사실 드릴 말씀이 크게 없어. 이것도 출판사 소개도 여기서 여건이 말해서 그거를 해서 발췌를 해서 썼더라고요. 출판사 소개를.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또 비교적 최근 시집이기도 하고 불과 두 달 전에 나온 매우 따끈따끈한 시집이죠. 그래서 비싼가? 아 그런데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400회 특집 이래가지고 네. 앞에 걸 액기스로 쫙 모아가지고 이제 재탕해서 뭔가 상업적으로 수익을 더 내려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저는 조금 있었습니다만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모아서 내는 거는 그런 느낌을 가졌었어요. 네, 재탕이라고 하기에는 시인의 말이라는 이런 새로운 컨텐츠도 있기도 하고 그렇죠. 또 사실 모아서 보기 힘들잖아 이렇게. 그렇죠. 네, 성의껏 모았죠. 시집 소개는 이 정도 하고 네. 오늘 빨리 감상을 하고 네. 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오셨을 테니까 그렇죠. 밤잠을 설치면서 네.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한 달 동안 뭐 시 쉬면서 네. 시를 막 쓰기도 하고 막 그러셨다고. 누가 시를 썼죠? 아, 누가? 그건 제가 지원했습니다. 아 제가 썼습니다 이랬어야 되는데 아 눈치 없게 아. 별 신경님 나이 들어 눈 어두우니 별이 보인다. 반짝반짝 서울 하늘에 별이 보인다. 하늘에 별이 보이니 풀과 나무 사이에 별이 보이고 풀과 나무 사이에 별이 보이니 사람들 사이에 별이 보인다. 반짝반짝 탁한 하늘에 별이 보인다. 눈 밝아 보이지 않던 별이 보인다. 네. 신경님 시인의 별이었습니다. 네. 되게 유명한 시인이죠. 그 예전에 네. 느낌표에서 느낌표 알아요. 아, 네. 네. 산아저씨 나오고. 네. 몇 년 전이야? 13, 14년 전? 책 유재석이 하던 책에서 네. 그 도서관 지어주고 하던 프로그램. 아, 도서관도 지었나? 네. 막 그 각지에 다니면서 도서관 거기 지어주고. 거기 뭐 선정 시집 중에 신경림 씨의 책이 하나 있어. 신경림 시인의 책이 하나 있었어요. 시인을 찾아서니까. 네. 하는. 근데 이름 알고 있었지 사실 시는 안 읽어봤거든요. 네. 근데 이걸 읽었는데 되게 좋은 거예요. 이 시집 안에서 이 시가 계속 네. 생각나고 그래가지고 읽어드렸고요. 사실 도시에 살면은 별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에서는 막 서울에서 별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안 보일 테죠. 서울에서 별이 그렇죠. 보이겠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별은 아니고 뭔가를 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끔 되고 네. 이런 질문들이 막 그럼 뭘 봤을까 이런 질문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그림 같아요. 그렇죠. 우선 사실 저희는 신경림 시인만큼 신경림 시인이 38년생인가? 36년생인가? 되게 나이가 많으세요. 그래서 이분처럼 나이가 되지 않았고 시에서 말하는 것처럼 막 지금 내 주변에 막 반짝반짝 빛나는 게 많은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막 어릴 때보다는 어릴 때는 못 봤던 것들을 좀 지금은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시에서 말한 것처럼 반짝이는 게 됐건 아니면 나쁜 게 됐건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뭔가 통찰력을 가졌네요. 네. 아니 통찰이라기보다는 좀 자기 반성? 어린 시절은 난 무엇을 봤는지 뭐 지금 뭘 보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신경림 시민처럼 나이가 들게 되면 나이가 들어서 뭐가 보이게 될지 이렇게 인생을 좀 되돌아보게끔 하고 미래를 좀 생각하게 하는 좋은 시인 같아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굉장히 좋습니다. 안돼. 그런 말 하지 마. 그런 내용 알맹이 뭔 말 할 거예요. 왜냐면은 제 걸 얘기하려고 하는데. 네. 왜냐면은 제 생각이랑 굉장히 유사했어요. 오히려. 아, 그래요? 네. 저도 이 별이라는 게 사실은 별은 안 보이잖아요. 서울 시내 이런 데서는. 네. 이렇게 매연도 있고 그래가지고 안 보이는 게 정상인데 오히려 보인다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또 나이가 들어서 보인다. 나이가 들면 눈이 어두워지고 노안이 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이 선명하게 보인다는 거는 분명히 별은 별이 아니고 뭔가 다른 것일 것이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좀 기억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까 기억. 네, 별이 뭐 다른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네. 어린 나이에는 기억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직접 가서 부딪히고 열정적으로 해내고 이러면서 오히려 시선이 바깥쪽으로 향해져 있는 거죠.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이런 것들을 관망하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선이 바깥쪽으로 향하던 게 점점 안쪽으로 향하게 돼요. 네. 바깥이 잘 보이지도 않고 노안이 와서 근데 안쪽을 바라보면서 보이기 시작하는 게 나의 옛날 기억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별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배처럼 내 안에 좀 꽉 차 있다. 나이 들고 보니까 서울시 그렇죠. 안에도 그렇죠. 그래서 이 별이 지금 시에서 보면은 하늘에서 보이다가 풀과 나무 사이에 보이고 네, 사람 사이에 보이고 점점 시선이 아래로 내려오면서 모든 부분에 다 별이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네. 만약에 화자가 노인이라고 생각하면은 노인의 기억들이 곳곳에 다 있는 거죠. 주변에 네 그런 사실 저도 좀 느끼고 있는데 저 동네를 어릴 때부터 살았던 동네를 걷다 보면은 네. 여긴 이랬지 맨날 추억에 잠기고 가다 보면 사실 동네는 잘 안 돌아다니는데 네. 맨날 학교 가고 이러니까 멀리가 딴 동네로 자꾸 움직이니까 우리 동네는 사실 안 돌아보게 되는데 네. 우리 동네 한 번씩 이렇게 막 산책을 하다 보면 어릴 때 여기도 있었고 맞아요, 뭐가 맞아요. 변했고 맞아요. 여긴 이렇게 놀았고 막 이런 추억들이 네. 떠오르죠. 그런 게 별인 것 같기도 하고 말씀 들으니까 저는 아쉽게 이사를 많이 다녀가지고 어릴 때 동네가 저기 구미 이런 데 있어가지고 네. 네. 그런 기억이 별로 없네요. 지금 현재는 근데 찾아가면은 그런 걸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 막 흐르던 뭐 개울이나 이런 거 다 기억날 것 같고 이게 노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쇼 프로그램 보면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에 나오시는 분들이 딱 떠올랐어요. 저는 그래서 그 누가 나오더라 프로그램에 윤택하고 윤택 나오지 그 옛날이고 요새는 그 근육맨 막 이런 거 하는 사람 있잖아요. 직맨 아니 직맨 더 유명한 사람 근육맨 네 막 그 개그 콘서트에 나온 사람 헬스보이 해가지고 네. 무슨 승윤 이승윤 맞아요 이승윤 맞다 이승윤 나온다 맞아요. 그분이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산을 돌아다니면서 자연인들을 만나는데 되게 웃겨요. 근데 자연인분들이 그런 씬이 있어요. 항상 모닥불 같은 데 딱 앞에 앉아가지고 옛날을 막 옛날 얘기를 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분들의 네. 경험들 이런 거. 그럼 그분들은 이제 나의 옛날을 관망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시와 많이 유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자연이다와 네. 그분들은 서울이 아니고 뭔가 산에 계시지만 그렇죠. 좀 유사한 것 같다.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막 엉뚱하고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게 재밌는 게 아니고 되게 엉뚱하더라. 네. 막 빨래도 이상한 데서 하고 막 이러잖아. 근데 그것보다 그분들이 그 캠프파이 앞에서 경험을 얘기해 줄 때 예. 그 올해 많은 걸 겪고 나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관록 같은 것도 보이고 그리고 사연이 되게 많잖아요. 뭐 아내랑 따로 살게 된 이유라든지 네. 뭐 사업하다가 망했다 막 옛날엔 당근 한 차떼기씩 막 팔았는데 지금은 뭐 요리는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런 걸 들어보면은 아 뭐 나도 저렇게 안 살아야지 이런 생각도 들고. 뭐야? 뭐, 결론이 뭐야? 저는 사실 자연인이다와 이 시의 연관성을 잘 모르겠어요. 아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도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기억을 관망한다는 내용이 비슷하다 이런 거였죠. 기억을 관망하는. 알겠습니다. 저는 약간 이 시를 들으니까 좀 씁쓸함이 엄청 큰 것 같아요. 그냥 뭔가 기억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뭔가 좀 밝거나 희망적이거나 이런 느낌인데 저는 아예 다르게 그냥 좀 씁쓸하고 이 시인이 좀 나이가 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썼다고 생각하니 좀 뭔가 저런 뭐가 그런...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네. 뭘까? 좋네. 아 마냥 좋은 기억만이 가득 차 있진 않았을 것이다. 네 기억이랑은 네. 기억이랑은 연관을 안 시키고 싶어요. 뭔가 좀 아이러니하다. 아 세상이 좋은 거 아름다운 걸로만 가득 차 있지 않다는 걸 네, 이렇게 표현하셨다는 거. 표현들이 다 모순적이잖아요. 네. 네 맞죠. 눈이 어두우니까 원래는 진짜 시골에서 별이 잘 보이는 이유가 불빛이 많이 없으니까 어두우니까 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별이 잘 보이는 거를 자기 눈이 어두워지니까 잘 보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무슨? 세월에 많은 풍파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리고 여기 표현 보면은 탁한 하늘에 별이 보인다 하는 게 탁한 하늘 자체가 표현 네. 상징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인생이라든지 연관시킬 수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씁쓸하네요. 엄청 착한 하늘에 별이 보인다는 건 좀 삭막한 도시에서도 그래도 막 뭔가 희망 일말의 있다. 정이라도 남아 있다 이렇게 네. 해석되지 않나요? 좀 뭔가 그 왜 이렇게 이 반짝반짝이라는 게 네. 너무 어둡게 다가오죠? 아, 너무 어두워요. 요즘 좀 기분이 안 좋으신가 보네. 그런 거 아니고 연애가 잘 안 되고 긍정적인 상호를 해야 되는데 아, 네, 아 그래요? 아, 아닙니까? 아 근데 오히려 그럴 수도 있어요. 막 긍정적인 표현이 부정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분명히 슬프지 않나요? 좀 네, 모순적인 표현 말씀하신 것처럼 모순적인 표현들이 좀 그런 분위기를 차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눈이 밝을 때는 막 안 보이는 내가 막 젊고 막 활발하고 이럴 때는 안 보였던 게 뭐 내가 막 병들고 좀 네. 힘 약해지고 이럴 때 뭔가 보인다는 게 그게 뭘까 싶기도 하고 네. 깨달았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아 이제 좋고 나쁨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깨달음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나쁜 걸 봤다가 이러기보다는 좋은 걸 봤다 이런 것보다는 뭔가 저는 나이가 들어서 얻는 깨달음 같은 거 돌고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이 시를 읽고 저도 약간 씁쓸하고 뭔가 어두운 느낌을 약간 받았었는데 근데 이거를 계속 생각해보니까 이제 그 단계에서 한 단계 뭔가 더 밝은 것이라든가 희망적이라든가 그거를 보게 된 상태로 이제 변화된 사람이 아닐까 별이 보기 시작하면서 네. 이게 처음에는 이게 별이 아까도 서울에서 별이 안 보인다는 이유가 네. 서울이 너무 밝아서일 수도 있고 뭐 매연 때문일 수도 있고 네, 뭐. 어두우면 보이려나 도시도? 그러니까 네. 별이 조명이 밝아서 별이 잘 안 보인다고 아무래도 뭐 빛공해가 주 네. 요인이잖아요. 네. 그러면 별은 어떻게 보면 어두울수록 잘 보이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별을 보기 전에 어둠이라는 개념을 먼저 알아야 밝은이라는 개념을 뭔가 풍파를 맞아야 된다 먼저 풍파라고는 죄송해요 풍파라고는 생각을 안 했네 뭐 연륜이 있어야 된다 경험 있어야 되고 이게 약간 저는 딱 시를 듣자마자 그런 거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딱 산책을 나갔는데 집 앞에 나이 드신 분이 산책을 나갔는데 희한하게 별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아, 왜 이제서야 별이 보일까?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아, 내가 많이 돌아왔나 막 이런 인생을 엄청 관망하게 되는 그런 느낌? 이었어요. 근데 나이 눈 어두워서 별이 보인다는 거 생각해보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시력이 떨어져서. 그렇게 되면은 간판 이런 게 별로 보이지 않을까요? 아파트 불빛 간판.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별이 보인다는 거 자체가 초점이 안 맞는 도시의 불빛들을 좀 별로 결론 아 잘못 봤다. 네. 아 잘 못 봤다는 게 아니고 좀 그런 점에서 차관을 하셨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별이 어떤 그 어둠을 없앨 수 있는 하나의 희망적인 상징물이 아닐까요? 희망. 희망. 저도 뭔가 희망. 밝은 걸로 느꼈는데. 아 뭔가 다 네. 별이 뭔지 얘기해야 되나요? 저 기억인데 기억. 아 예. 아, 말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왕년에 말이야. 어씨. 아, 네, 알겠습니다. 별에 대한 감상은 끝인가요, 여러분? 더 말씀하실 네. 것이 없으면은 네. 다음 시를 다음 시. 굉장히 빠르군요. 네. 네. 주소죠?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소 박소란. 내 집은 왜 종점에 있나. 늘 안 간 힘으로 바퀴를 굴려야 겨우 가닿는 꼭대기. 그러니 모두 내게서 서둘러 하차하고 만 게 아닌가.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패널분들의 감상이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그래요. 네. 약간 동일한 감상을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시인은 아마 좀 자신의 시가 대중들한테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점을 좀 투정을 부리고 싶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 작품 세계는 이렇게나 높고 멀리 있는데 그거를 대중이 과연 따라오고 있는가. 근데 봤더니 별로 따라오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주소를 예를 들어서 작품 그 시인의 자기 작품 세계라고 생각했을 때 독자들이 주소를 내비게이션을 찍는다 생각해보는 거예요. 근데 내비게이션을 찍었더니 뭐 히말라야 정상에 나오는 거예요. 너무 멀고 험난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애초에 들어가지도 않는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시인이 말하고자 했던 것이고 제가 느꼈던 거는 타인의 나에 대한 이해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항상 타인을 100% 이해하지 못한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거는 이제 덕후님이 그런데 덕후나 네 근데 아 저는 그 사실에 대해서 아 물론 그게 맞지만 뭔가 인정하기 싫은 게 있어요. 왜냐면 제가 사람을 좋아하는 게 있어서 네. 그러니까 나 다른 사람 이해하고 이렇게 하는 게 뭐 뭔가 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실이 맞다라고 또 이 씨가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네 그래서 뭔가 아쉽기도 하고. 사실은 막 저희 오랫동안 같이 지내온 가족들조차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고 또 뭐 친구도 그렇고 또 영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이연걸의 더 원 혹시 보셨나요? 아니요. 안 보셨나요? 네. 아, 그 본 것 같은데. 그게 평행우주 이론을 얘기하는데 자기와 똑같은 세계가 여러 우주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주에 각각의 자신이 있는데 그 자신이 다른 우주로 넘어와서 그 자신을 또 죽이면은 자신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최후의 1인이 남아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한다는 의미에서 더 원이라고 지었는데 무슨 연관이 있죠? 전혀 연관이 없어 있습니다. 보이는데. 나조차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아까도 이상하게 연관이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네. 내 속에. 그래서 뭐 가족도 친구도 그리고 내 자신조차도 나를 그렇게 100% 이해하지 못한다는 그런 자기도 자기 집을 못 가는 거군요. 그래서 그렇죠. 근데 영화 굉장히 재밌어요. 또 영화 그냥 하시니까 한번 또 다른 자신은 하차하겠네요. 막 그래서 자신이 한 4명인가 5명 있거든요. 네. 근데 점점 없어져요. 막 와서 죽이고 죽이고 하니까. 그러니까 악당 자신이 한 명 있는 거예요. 악당다. 어떻게 분석한다. 이 시인이 누구야? 걔가 자신. 아니 근데 그냥 자신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나를 온전하게 100% 이해하는 건 힘들다라는 걸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를 한 거고. 나조차도 나를 이해 못하는데 네. 네가 어떻게 나를 이해하냐. 좀 이미지화 해보면은 그렇죠. 내 집까지 가는 버스 안에 내가 가득 차 있는 거네요. 나만 타 있는 거예요. 버스 기사도 나야. 나긴 난데 좀 다른 나니까 내가 근데, 아닌 거 아닌가? 아 근데 이거는 내가 나를 이렇게 거기에 너무 집중하시면 안 되고. 아니 동원에 너무 꽂혀가지고 또 다른 나. 근데 버스 얘기를 하셨잖아요. 시각화에 대해서. 그 버스가 저는 이제 항상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거나 또는 이제 사람과 이제 좀 친분을 쌓거나 이럴 때 그 사람을 나만의 버스에 태운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서 내가 나라는 정상으로 가는 거죠. 네. 근데 그 사람이 뒤에서 주소를 내비게이션 몰래 쳐봤더니 오 이렇게 깊고 이렇게 막 꾸불꾸불하고 이렇게 시간이 오래 네. 걸리는 걸 내가 타야 돼? 버스가 6시간이나 걸려? 이러면서 6시간이 막 12시간, 13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휴게소에서 핫도그나 먹고 가야지 이렇게 네. 내리고 근데 또 안 맞아. 그 친구는 또 막 가야 돼 다이렉트로 뭐. 이러면은 이제 막 중간에 내려버린다. 아, 그 말이 정말 네. 그게 이제 시가 얘기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는 근데 이 결론을 안 내려요. 그냥 아 그렇게 내리는 가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끝나거든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이렇게 덧붙이고 싶은 게 있거든요. 저는 뭐 버스를 기차로 바꾸든 뭐 헬리콥터로 바꾸든 네. 아니면 그저 묵묵히 버스가 아닌 손수레여도 손수레를 밀고 가든 간에 예 네. 그렇든 간에 그 버스를 함께 탈 사람을 만나려고 노력하는 거 그게 삶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집까지 같이 가는 사람. 그렇죠. 같이 갈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와야 되는. 저는 이상적인 사람으로는 배우자. 구체적으로는 얘기 안 하겠지만 뭐 그런 배우자를 이제 배우자 찾는 거 네. 과정이 아닐까. 뭐. 와. 차 한다는 그런 생각에서 보면은 네. 배우자는. 집이 좀 가까운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마음의 집이. 근데 또 네.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가까워도 문제예요. 너무 가까우면 재미가 없는 거야. 금방 갔다 오는 거야. 우리 동네 사니까. 아 배우자니까. 배우자를 재미로 찾는. 아니 재미로 찾는 건 아닌데.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내 자신의 깊이를 만약에 이거로 갖췄을 때. 만약에 내 깊이가 너무 가깝게 있다 이러면은 제가 그걸 많이 느끼거든요. 저는 사람들한테 나를 막 오픈하고 내 감정을 얘기하고 좋다 싫다는 얘기를 쉽게 하고 재밌게 많이 하는 편인데 네. 그 부분에서 상대방이 나를 너무 다 빨리 알아버리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아 너는 이미 내가 이만큼 알고 있는데 더 알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에서 흥미를 잃어버리는 경우를 제가 봤어요. 몇 번씩. 그래가지고 물론 저의 자신만 생각일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본인만 그냥 좀 피해망상인 것 같은데 아 네 그럼 다행이고 네 어떻게 사람관계 알았으니까 더 이상 안 알아야지 이럴 수가 있지. 근데 뭔가 뻔한 사람 있잖아요. 아 저는 뭐 그냥 그렇게 할 것 같아요. 피해만 바라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다른 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네. 네 말씀하세요. 아, 같은 맥락에서 좀 생각했거든요. 내 집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 집은 내가 쉬려고 가야 하는 곳이잖아요. 하루에 뭐 일과를 마치고. 그렇죠. 근데 다른 사람은 자기 집이 있는데 굳이 내 집에 가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내 집까지 같이 가준다는 거는 뭔가 끝까지 같이 가준다면 나를 정말로 뭔가 위해주고 좋아해주는 사람이 아닐까. 근데 그 집이라는 게 이것도 뭔가 상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뭐 어떤 인간관계의 성공이라고 뭐 얘기할 수도 있고 의미를 짓는다면 네. 그 집 끝까지 같이 가는 사람이 있다면 말이 이상한가? 뭔가 예, 인간관계에서 성공하고 근데 좀 마지막 년이 내게서 저들을 낳았다는 게 좀 인간관계를 의미하는 그런 식의 감성이 좀 유도하는 것 같긴 하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예. 서로 저둘러 하차하고 만 게 아닌가. 왜 한숨 쉬십니까? 아 이거 이것도 네. 씁쓸해서. 아 씁쓸해요. 이건 씁쓸한 거 인정.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 어떤 사람이 항상 목표를 세우거나 할 때 극단적인 사람. 그러니까 항상 나는 여기까지 가야 되고 이만큼 이뤄야 되고 막 이만큼의 이상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막 항상 나는 막 안간 힘으로 노력해서 노력하는데 그걸 함께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같이 가주지 않는 느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뭐 영화를 만들 때 그러니까 그 얘기하고 싶어. 예, 맞아요. 예. 영화를 만드는데 나는 이만큼의 이제 종점으로 가려고 너무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종점에 닿기 전에 사람들은 이제 지치거나 나랑 마음이 맞지 않거나 같은 이상이 아니거나 그렇게 해서 빨리 하차를 해버리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실제 경험을 해봤고. 네. 그래서 항상 영화를 찍으면요 연출자만큼의 마음가짐 있는 스텝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출자가 항상 제일 끝에 있고 제일 멀리 보고 목표가 제일 크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떠오르네요. 서둘러 하지. 근데 일반적인 경우가 제 모든 일을 하다 보면은 자기 일이라고 네. 이렇게 여기기가 힘들죠. 같이 일을 하다 보면은 사실 그렇게 마음이 안 맞는 게 당연한 건데 씁쓸하죠. 네. 이상적으로 이게 제가 시를 많이 읽진 않는데 이걸 하면서 금방 딱 느낀 게 시를 딱 읽어보면 시인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해요. 이걸 쓴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다가 아 모두 나한테 그 다음에 빗대어보고 이제 사람들 모두에게 빗대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생각 자체가 감상을 할 때. 그래서 아 처음에는 아 이 시인이 참 사람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나? 이러고 있다가 나를 생각해보다가 결론은 모두의 이야기 같은 거죠. 지금. 맞아요. 좀 공감하기 쉬운 면이 있는 것 같은 게 처음 보면 내 지금 왜 종점에 있나 이렇게 나만 좀 특별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되는 것 같아요. 내 집만 왜 종점에 있냐. 딴 사람 집은 다 시내에 다 가기 쉬운 데 있는데 근데 이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 행위인 것 같고 내만 내만 힘들지. 다 힘든데 다 그런다 이거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많이 공감을 살 수 있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사람과 사람과 관계가 좀 종점에 가는 것처럼 꼬불꼬불 좀 멀리멀리 가는 게 아닌가 근데 싶어요. 이게 보면 볼수록 계속 제목이 왜 주소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뭔가 내용상의 내 마음의 주소? 뭐라고요? 아, 저는 아까 그 내비게이션 얘기했던 것처럼 주소가 약간 첫인상? 그 사람을 딱 봤을 때 왜냐면은 우리가 어디 목적지에 갈 때 치잖아요. 주소를 어디 쫙 쳐가지고 거기 맞춰 가잖아요. 그 첫인상을 드러내는 거라고도 생각을 했는데 그럴 수도 있고 주소가 이상이나 목표 이런 건가? 집 주소인데 일단은 나에 대한 주소 네. 아니야 그냥? 내 집에 여기 말하는 내 집의 주소 아 꼭대기. 방금 굉장히 세속적인 의미로 해석을 했는데 만약에 주소가 뭐 강남 뭐 타워 팰리스 이런 거라면 진짜 집 주소요? 아, 맞네 강남 타워 팰리스면 서둘러 하차 안 하겠다 근데 그렇죠 그에 반해 뭐 딸 뭐 달동네 경남 양산 뭐 이런 무슨 리 이렇게 주소라면 아, 시골에 있으면은 집에 같이 가는 사람이 많이 없겠다. 아, 오, 맞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굉장히 세속적이네요. 네. 주소에 따라 이게 느낌이 많이 다를 것 같다. 첫인상. 네.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차도 그렇고. 차도. 예. 네. 저 아까 그 차키 얘기하고. 네. 아까 이거는 지금 얘기랑 다른 얘기인데 아까 그 생각했어요. 막 집을 함께 갈 사람이 뭐. 을 찾고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냥 버스 기사 아저씨는 항상 같이 가잖아요. 그렇죠. 아 본인이 버스 기사 아닌가요? 아 그렇게 생각.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는 탔다고 생각했어요. 아 거기에 딱 탑승하는 사람. 같이 가자 해서 탁 탔는데 사람들이 막 내리니까 자기는 혼자 남았죠. 아 그런 이미지가 떠올랐거든요. 무인 버스 아닐까요? 버스라는 말이 없는 것 같아요. 버스가 없어요. 근데 네. 우리끼리 그냥 네. 무인화 시스템이 뭔가 운송 수단이다. 네. 뭐 말일 수도 그냥 있고 그냥 그런 거죠. 네. 내 마음의 버스. 내 마음으로 오는 오늘 오르막이 만들었네. 내 마음의 버스. 아. 내 마음의 주소.